우리나라의 신철범 선수가 2017년 아시아 역기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역기 선수권 대회에는 우리나라와 越남, 타이를 비롯한 29개 나라와 지역의 남녀 선수들 1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남자 62kg급 경기에 출전한 신철범 선수는 축효 올리기에서 1위, 끌어올리기에서 2위를 함으로써 종합 1등을 하고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쟁취했습니다.